사람이 지나가면 저절로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등. 현관이나 공동주택 계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는 전등이 있죠. 처음에는 바람만 불어도 켜지곤 하던 그 등이 오래되면 둔해집니다. 팔짝팔짝 사람이 뛰면서 손을 대고 흔들어야 겨우 켜지기도 하죠. 센서가 지친 건지 등이 낡은 건지 혹은 먼지가 앉은 건지.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니 바람이 불 것 같은 기척만 있어도 감지하곤 했던 나의 센서. 이제는 지친 건지 먼지가 앉은 건지 불을 쉽게 밝히지 않는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먼지라도 한번 닦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불빛일 테니까요.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sisters, let's go down,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sist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robe and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brothers, let's go down, let's go down, come on down. Come on, broth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fathers, let's go down,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fath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robe and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moth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don't you wanna go down? Come on, moth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sinners, let's go down,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sinn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robe and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광주 북구 신한동 청년글방의 문용우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은 영화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중에서 Down in the River to Pray, 앨리슨 크라우스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성가 같기도 하고 또 60년대 그 반전 평화운동을 하던 히피들이 모여서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노래의 느낌도 나고 좀 오랜만에 정말 둔해져 있는 나의 어떤 감성, 감각,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닦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시간에 외롭고 힘들고 참 뭐랄까 그런 사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무뎌져 왔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윤미 씨 병원 간호사로 밤 근무 중인데 아, 환자들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요구하는 환자들이 때때로 밉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다고 하셨죠. 그 이런 김윤미 씨의 사연을 듣고도 정말 여기 좀 김윤미 씨가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꿈꾸는 김윤미 씨가 한 번쯤은 나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격시험 준비 때문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시험 준비 시작하고 코피를 두 번이나 흘렸다는 사연 민연홍 씨의 사연 보면서도 저는 문득 야 코피를 흘리다니 나는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저가 굉장히 그래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코피를 거의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에 두 번이나 코피를 흘리다니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파이팅이 아니라요. 늘 제가 하듯이 잘하세요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센서라는 게 말이죠. 꼭 남의 사연에만 남들의 아픔에만 혹은 거기에만 반짝거리는 것이 꼭 나의 센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다시 돌아보는데도 센서가 좀 작동이 자주 돼야 될 텐데 서울 성동구의 최두은 씨 요즘 특이하다거나 평범하다거나 하는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누군가 타인의 삶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만이라고 느껴진다고요. 요즘 최동훈 씨는 그런 타인의 오만과 싸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잣대로도 삶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최동훈 씨는 송두율 선생님의 책들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오만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것 평범한 혹은 특이함에 대한 가치 기준을 요즘에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즘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책들을 읽고 있는데 사실 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1775년에 커먼 센스라는 책을 냈대요. 근데 그 책은 사실 그 중심 주장이 그 당시에 그 소수파의 의견만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국왕제를 부정한다든지 미국 독립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감히 그는 그것이 커먼 센스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권력층의 상식이 가장 반하는 그 내용들을 그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상식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좀 생각하게 그는 만들었었죠. 그러고 보면 이 상식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상식을 위한 변혁의 시기가 있기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그 책들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 경제성장이 과연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파이가 커지면 조각도 커지는지 경찰이든 군대든 국가가 폭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인지 이런 것들을 최두은 씨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하게 됐어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란 부분이거든요. 괜히 엄한 소리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FM 영화음악 앞으로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많은 사연들 올려주십시오. 이번 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 MNF에서 제공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키워드 영화탐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동화 속의 이야기들을 조금은 달리 보면 어떨까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로브 라이너 감독이 동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아주 이색적인 판타지물이죠. 프린세스 브라이드 중에서 Once Upon a Time Storybook Love, 마크 노플러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피터 포크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있는 손자에게 읽어주는 그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그 책이 영화의 시작이죠. 아주 독특한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 속에서 오늘 음악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동화책 읽어보신 거, 펼쳐보신 거 언제세요?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날 옛날 일적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그 동화책을 예전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몰아서 읽는 어른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화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보지 않는 유치한 좀 낮은 수준의 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많은 출판사들이 좋은 어린이 책 대신에 어른들 책을 축약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동화라는 형태로 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면 참 많은 어린이 책이 그저 조잡한 어른 책들의 축약본이거든요. 참 이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들은 우리가 그저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책들의 대부분이 출판사들이 노력을 들이기 싫어서 조금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얼렁뚱땅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조잡한 제이네요. 조잡한 피터팬 그리고 조잡한 수많은 다른 어른 소설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이네어만 해도 그래요. 이 책의 로맨스와 심리 묘사는 정말 어른이 되어서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해리포터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는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지? 아닙니다. 해리포터는 세상을 바꾸질 못했어요. 그저 마법을 다룬 아류작들만 잔뜩 그 뒤를 이었죠. 책에서 마찬가지로 아직도 많은 어른 관객들은 어린이 영화 혹은 가족 영화로 구분된 영화들을 외면해버립니다. 어른이나 돼가지고 그런 어린이들로 가득한 영화 극장에 들어가는 게 좀 쑥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겁쟁이처럼 굴어야 해요? 어른답게 용기를 내고 들어가 보세요. 운이 좋다면 어른 영화들이 쑥스러워서라도 감당 못할 아주 멋진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피터팬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모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일단 상영관에 들어갔는데 온통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들 뿐이었습니다.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이번만큼 민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시고 김상민 씨가 글을 올려주셨죠. 아이들이 많아서 영화 보는 내내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되긴 했지만 아이들 반응이 워낙 재미있어서 그런 것 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피터팬과 웬디의 키스 장면에서 아이들의 그 수줍은 반응, 후크와 그 일당이 피터팬과 그 일행에게 당할 때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함성,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영화도 좋았고요. 바로 그 피터팬 중에서 음악을 들려드렸어요. 페리 댄스라는 곡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못이 안에 가득 박힌 통 안에 장물을 가두고 언덕에서 그 통을 굴려버린 신랑, 죽은 아내와 닮은 딸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 악마에게 속아서 딸의 양손을 잘라버리는 남자, 의붓 아들을 죽여서 파이로 만든 뒤에 온 가족에게 먹인 계모. 이들은 마치 허셀 고든 루이스의 그 저질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악당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이들은 모두 영원한 어린이들의 고전, 그림 동화 속의 등장인물입니다. 아마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아니 좀 더 그 원전에 가까운 그 그림 동화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야기들의 제목을 알아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결혼식 날 못이 안에 가득 박힌 통 안에 장물을 가두고 언덕에서 굴려버린 그 신랑은요, 영화 동화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사실 이런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아이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질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옛날 사람들은 예쁘고 고운 것만 봐야 될 아이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까요? 그 답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쁘고 고운 것만 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몰랐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는 그 박애나 인권이 최신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 사람 손발을 자른다든지 눈을 뽑아버리고 시체를 파이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사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예쁘고 좋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들려준다는 그 어른들의 그 신념은 가끔 아이들에게 커다란 그 배신감, 배반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세계가, 현실세계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온실 속에서만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갑자기 한 대로 나앉았을 때, 그때 그 세상의 잔혹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충격,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민담이나 혹은 그림 동화의 그 잔인한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그 순화를 거쳐서 조금씩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모든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고통, 공포, 추악함 이런 것들도 모두 세상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동화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최초의 공포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아이들, 남매에게 가기 위해서 산을 12고개를 넘으면서 호랑이에게 자기 팔다리를 다 잘라준 엄마 이야기. 아, 이거 정말 호러가 아닌가요? 또 이거요. 학대극으로 시작했다가 귀신 이야기로 끝나는 장화홍련전이요. 우리는 또 전설의 고향을 호러 시리즈로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에서 모티브를 탄 영화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러 영화가 됩니다. 살인과 고문으로 가득한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크리미널 러버. 이 섬뜩한 영화는 사실 헨젤과 그레텔의 현대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량 소녀 리즈 위더스푼이 고속도로 살인마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프리웨이. 이 영화의 원작은 빨강 모자였고요. 자, 그런가 하면 네일 조던 감독은 늑대의 혈 쪽에서 빨강 모자의 이 이야기를 늑대 인간 전설과 또 결합시키기도 했죠. 장화 홍련전의 모티브를 현대를 무대로 해서 재해석한 김지훈 감독의 영화 장화 홍련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동화를 그대로 쓰지 않아도 동화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공포 영화들은 참 많습니다. 사실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프레디 크루거는 동화 속의 괴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조나단 리버스만 감독의 어둠의 저주 Darkness Falls에 나오는 이빨 요정도 그렇습니다. 그 전형적인 동화 속의 괴물이에요. 최근에는 이런 고전들을 그대로 호러로 만든 작품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시고니 위버가 아주 못된 계모로 나오는 백설공주 영화 스노우 화이트 A Tale of Terror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테리 길리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림 형제 The Brothers Grimm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호러에 가깝지 않을까요?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그 하얗고 통통한 그 백설공주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그게 생생하게 노래를 불렀죠.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들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병훈과 영화음악을 맡은 장화 홍련 중에서 자장가 들어봤습니다. 아, 그 동화가 사실은 그 안에서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 많은지 또 특히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이 원래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백설공주 이야기에는 의붓딸을 기를 쓰고 살해하려는 계모 이야기 그 처참한 최후 이런 폭력적인 면 말고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한 소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부모와 겪는 콤플렉스의 극복 과정으로 그 동화가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부모와의 어떤 정신적인 갈등, 특히 성과 결부된 갈등을 이겨내기 힘든 소녀가 어린아이 상태로 되돌아가서 문제 자체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난쟁이는요, 성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남자들을 상징을 하고요, 이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린이 상태로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퇴행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해서 결국 사과를 베어먹는, 그러니까 섣불리 성을 알게 되는 위험을 겪고요.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린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 어른들이 모두 겪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실 많은 동화의 기본 주제는 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은 섹스와 젠더라는 두 가지 면 모두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 역할이 동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섹스라는 측면, 그러니까 성 문제도 그 안에 은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빨간 모자가요, 그 소녀가 꽃이 피어있는 숲속 길을 걷는 것도 그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사춘기 소녀의 성적 모험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다른 모든 색을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빨간색 후드 망토를 입은 소녀가 주인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소녀가 어머니가 일러준 길대로 곧장 가지 않고 어두컴컴한 숲길을 가다가 늑대를 만난다는 것, 이 모두 성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렇게 유난히 동화들을 많이 해석하나 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동화는 상징의 바다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읽고 보았던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동화로만 본 셈이죠. Never Ending Story. 그 미카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것이죠. Never Ending Story 중에서 라말의 Never Ending Story 들어봤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동화적이라는 말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요. 뭐 반갑지만은 아닌 해석이지만 그래도 이상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동문학, 어른들이 읽는 그런 책들보다 훨씬 자주 환상적인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또 동화라는 이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부터가 fairy tale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 가공의 어떤 요정들의 이야기를 뜻하죠. 종종 많은 작가들은 그래서 환상적인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 그 핑계로 아동문학을 이용을 해요. 사실 이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J.R. 톨킨이 중간계라는 그 거대한 세계를 창조한 것은 반지의 제왕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동화 호비트에서부터였죠. 그런가 하면 그 톨킨의 친구 C.S. 루이스가 그의 판타지 소설들의 문을 연 것도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참 어렸을 때 사자와 마녀와 옷장으로 정말 너무너무 환상의 세계로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어린이들을 안내를 했었는데 그의 이 판타지 소설들 그 나르니아 연대기 우리나라의 책으로는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고 7권으로 나온 어린이용 그 책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이런 아동용 동화책이 그의 판타지 소설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음악을 들었던 끝없는 이야기의 원작자 미카엘 엔데 그의 책인 끝없는 이야기나 모모 마찬가지죠. 해리포터 이야기는 뭐 할 필요도 없겠고요. 이렇게 환상문학 왜 아동문학이라는 세계에서 이 판타지가 당연한 걸까요? 아마 그건 도피일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책임지고 맞서야 하는 현실 세계에서 환상을 끌어내기가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 맞추면 비교적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아이들에게 환상을 믿도록 강요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산타클로스 이야기, 달에 있는 토끼, 개수나무 이야기 뭐 이런 거짓말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게 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현실의 굴레를 벗어난 환상적인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가 아닐까요? 사실 누가 현실만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Somebody once told me the world is gonna roll me. I ain't the sharpest tool in the shed. She was looking kind of dumb with her finger and her thumb and the shape of an L on her forehead. Well, the years start coming and they don't stop coming. Fed to the rules and I hit the ground running. Didn't make sense not to live for fun. Your brain gets smart but your head gets dumb. So much to do, so much to see. So what's wrong with taking the back streets? You'll never know if you don't go. You'll never shine if you don't glow. Hey now, you're an all-star. Get your 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 get paid. And they say it gets colder. You're bundled up now, wait till you get older. But the media man begs to differ, judging by the hole in the satellite picture. The ice we skate is getting pretty thin. The water's getting warm, so you might as well swim. My world's on fire, how about yours? That's the way I like it and I'll never get bored. Hey now, you're an all-star. Get your 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 get paid. Go for the moon,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the white, go for vengeful cast. I need to get myself away from this place. I said, yep, what a concept. I could use a little fuel myself, and we could all use a little change. Well, the years start coming, and they don't stop coming. Back to the rules, and I'll hit the ground running. Didn't make sense not to live for fun. Your brain gets smart, but your head gets dumb. So much to do, so much to see. So what's wrong with taking the back streets? You'll never know if you don't go. You'll never shine if you don't glow. Hey now, you're an all-star. Get your 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 get paid. And all that thrill is to own. Only shooting stars break the mold. And all that thrill is to own. Only shooting stars break the mold. 키워드 영화 탐험 오늘 영화 속의 동화 세계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동화적인 영화라고 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 대표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해피엔딩과 등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 슈렉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슈렉에서 음악 먼저 들어봤는데요. 스마시 마우스의 올스타였습니다. 그 동화의 유쾌한 전복이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기쁨을 안겨준 그런 영화죠. 21세기 그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등장한 이 슈렉은 시작부터 신상찮았습니다. 동화책을 쭉 찢어서 화장실 휴지로 쓰는 것이 영화의 첫 부분이었죠. 그런가 뭐 연약하고 다소곳해야지 정상인 공주가 찢어지는 목청으로 날아가는 새를 공중 폭파시키고 급기야는 주인공을 끝까지 흉측한 초록 괴물로 남겨둡니다. 그 아름다운 공주는 추하게 바꿔버려서 극장의 어린 관객들이 모두 울음보를 터뜨렸었고요. 정말 이 슈렉에서 더더욱 우리의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웃음을 자아냈던 장면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아주 초라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뒤집어서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화의 나라, 그 영주의 성에, 그 영토 안에 살던 그 동화 속의 주인공들, 백설공주, 피노키오, 그리고 피노키오의 그 할아버지, 그 제페토 할아버지,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주 사랑하던 이 주인공들이 영주에게 쫓겨날 지경이 되니까 자신들의 재능을 일일이 서명하면서 영주에게 팔지요. 심지어 그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는 이 피노키오라도 팔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의 환상을 살찌웠던 그 인물들, 온갖 동화 속의 주인공들이 아주 초라한 형색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슈렉은 정말 2000년대 신세기의 동화라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성, 계급 같은 그 차별들을 또 기존의 인식들을 다 뒤엎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주 못생긴 괴물 이 슈렉도 저주를 받아서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아주 쿨하고 멋진 게다가 까도 결이 살아있는 깊이 있는 양파와도 같은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슈렉은 디즈니의 품을 떠나서 드림웍스라는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린 제프리 카센버거가 기획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그가 디즈니에 날리는 통쾌한 한방이자 21세기를 연 가장 전복적인 동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른 영화를 통해서 복제되겠죠? 자, 이 슈렉 못지않게 그 동화를 전복시킨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드류 베리모어가 주연했던 Ever After.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냈죠. 사실 이렇게 동화 다시 읽기는 수도 없이 책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죠. 저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Ever After를 통해서도 다시 읽긴 했지만 어떤 책에선가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각성을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그런 결말에 있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었는데 자, Ever After도 영화로서는 상당히 그래서 신선했었어요. 텍사스가 부르는 Put Your Arms Around Me 들어봅니다. 영화 Ever After 중에서 텍사스의 Put Your Arms Around Me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버넷 여사의 동화죠. 비밀의 화원. 폴란드 출신의 여성 감독인 아그네츠카 홀란드가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Happily Ever After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랑 이게 딱 반대되는 하지만 즈비그니 프라이즈너의 영화 음악은 정말로 아름답죠. 네, 자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영화 속의 동화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금발이 주제입니다. 영화 속의 금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그런 생각들을 이 금발과 관련해서 영화와 관련해서 올려주세요. 인터넷 게시판에 키워드 영화탐험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글이 많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시네필 인터뷰 시나리오 작가 두 분을 만나봅니다. 많은 분들이 선배의 말을 듣는 기분으로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자 FM 영화음악의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주 최근에 제가 시사회에서 본 영화의 마지막 곡입니다. 자크 베트 감독의 알게 될 거야 아마 곧 우리나라에 개봉할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쓰인 아주 아름다운 곡이에요. 사랑은 끝도 없이 센자 피네 영화 고스트쉽에도 쓰였던 곡인데요. 오늘은 코니 프란시스의 음색으로 들어봅니다.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et it always be sense of healing. There's no end to our love, our hopes, our dreams, our sighs. No end at all, no sad goodbyes. No fears, no tears, no love that dies. It's sense of healing. Funzionato senza fine, non ha ieri, non hai domani, tutto è ormai nelle tue mani, mani grandi, mani senza fine. Let it always